잤는지 길었다면 이 아픔의 시간들을 난 어떻게 설명해야만 하는지 돌아와 네가 있어 졌는지 그렇다면 이 아픔의 시간들을 난 어떻게 설명해야만 해.